스티브 호킹이라는 분 박사님이신데 모르시는 분 한 말씀 들어보세요. 스티브 한 번도 못 보신 분. 다 보셨죠? 그 실체 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말을 해석해야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1970년대 베스트 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 원리부터 미리 세계까지 설명을 잘 해놓았던 책을 냈었죠. 이분이 뭐 이런 복잡한 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한 게 많이 되는데 E, 리코르, MC, Z 또는 2 이걸로 다 표현을 해버렸어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모르면 복잡합니다. 둘러서 말을 많이 하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하면 분명해집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머리 좋기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스티브 호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혹시 아십니까? 근육이 무력화되는 근육 무기력증, 류게릭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도 못 가누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는 박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영국분이시더라고요.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스티브 호킹 박사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육이 무기력하고 이러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간호해줬던 간호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머리가 똑똑합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몸은 다 망가졌는데 머리는 저는 그 장면을 호주에 있을 때도 봤거든요. 스티브 호킹 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막 다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디 가자고 하면 다리가 움직여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줍자라고 하면 손이 움직여야 줍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자고 하면 입이 움직여 주어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고 정말 이렇게밖에 말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머리하고 몸이 상관없이 놉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런다. 왜 그럴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해요? 혹시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교회에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몸.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수아, 여기는 윤희, 여기는 여울 선생님, 여기는 뭐 정옥 선생님. 우리는 몸입니다. 예? 머리가 말을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주워야 되고 걸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다. 이게 스티비 호킹 박사와 비슷합니다. 머리가 말하는데 몸이 전혀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여기서 살피겠습니다. 물어볼까요? 복용자매. 좋든 싫든 그냥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 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 만나는 곳, place, 장소란 말이겠죠. 복음장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명계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좀 멋있는 말 같아요. 아마 우리 윤이나 우리 예솔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친숙한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쭉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죠.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용감한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시몬이죠. 베드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불경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 참 잘했다. 근데 그런 말은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끝나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고 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저 밑에 내려가면 청량리 경찰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청량리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아시죠 다? 청량리 옆에 그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성당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과 많이 혼동이 되니까 왜 베드로가 안 되냐? 천주교가 틀렸느냐?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 테니 여러분 23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무호하다면은 그 다음 구절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스티프 호킹 박사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교회는 이 건물이 기다? 아니라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고 했을 때는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섯 명, 여섯 명 모이면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저 근린공원에서 모이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가 아닌 가정에서 다섯 명 여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인 교회인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니까 한국교회 보십시오. 어디에 다 투자를 합니까? 보여지는 건물에 다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머리는 스티브 호킹 박사처럼 많이 알긴 하는데 몸은 손과 발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장애인 같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나와 주님과 딱 접붙여진 이걸로 보지 않고 이런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계시죠. 인간은 영적인 실체를 감지할 수 없죠. 그러면 야,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는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있지 않니?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의심만은 누구 혹시 아십니까? 도마. 막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 양이 난 못 믿겠다 했었죠. 또 의심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막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머리고 여러분은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믿으세요. 그러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립니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야, 이 공동체 한번 와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젊은이 예배 한번 와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 한번 같이 공동체를 이루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크리스찬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적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실체를 느낍니까? 굉장한 건물을 보고요. 성교를 많이 하는 걸 보고요. 다 뻥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다리와 여러분의 미소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건물 짓고 또 짓고 유치원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묘지도 사고 한국교회가 해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썩었다고 하죠. 이것을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았거나 까먹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곳입니다. 절대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신분이 높은 사람과 청소하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청소하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이 공동체는 우리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하, 우리로.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항상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것은 불교와 가깝습니다. 불교는 자기와 신과의 관계만 잘하고 자기 수양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핵심을 언제 어떻게 혼자? 아닙니다. 연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마찰을 겪으면서 하나 되어가고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뭐라 하면 큐티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도좀 고려받자더라.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누가 이 천웅교회 이 예배당을 80억만 준다면 장로님들 설득해서라도 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전체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누가 80억을 준다면 팔아버리겠죠. 왜 그럴까요? 단지 돈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이것을 보충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옆에 분들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여러 교회들에게 하니까 다 십자가 꽂혀있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1세기입니다.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에서 교회 건물이 있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와 형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배소서 1장 1절. 그 다음입니다, 바로. 예배소서 1장 1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시작. 성도들, 예배소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같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포함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교회와 성도를 구분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들에게, 또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교회를 몸이면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놓치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성도 개인과 성도 무리들이 교회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대 지체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로 모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일은 준비가 덜 되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그건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부분 다 불교식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좋으면 끝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다른 여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쁘지요, 일주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불러놓았다라면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번 우리 봐보십시오. 주여 무슨 교회가 되게 하소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분립 개척과 도시 개척 교회를 위해 흩어지게 하소서. 아니 뭐 이게 얼마나 크다고 또 분립 개척을 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조직과 운영과 다른 프로그램들이 앞서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소홀히 여겨집니다. 저희가 분립 개척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건물에 크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신앙과 삶을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카드 쓰고 세례받았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가족부 과정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이 없는데 무작정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저는 교회 모이십시오 이 말 할 때에는 장소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이십시오 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삼육초등학교에서 모일 수도 있고 글린공원에서 모일 수도 있고 개운산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옮겨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나, 하나님과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사람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가고 있는 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첫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이 교회,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